아깝게 남겨진 이야기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동화 같은 시간 그 속에 나 남겨진만 그 두려움 멈춰버린 맘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나에게 건네던 마음들 이제는 내가 널 담을게 먹먹한 마음 지렸던 기억들 모두 지울 수 I cry